나는 산수 너는 망원 한정거장촌에 내려 터벅터벅 걷고 있는 이별을 앞에 둔 연인 합치면 정이 되는 합정인데 왜 우리는 갈라서야 하나 바람이 분다 사랑이 운다 합정인 줄 알았는데 어쩌다가 그 역에서 이별을 불러야 하나